627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지음하여 조선민주주민공화국과의 친선민문화협조 러시아협회가 6월 25일 성명을 발표하여 자주권 수호와 조국 통일을 위한 우리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표시했습니다. 한편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 주의연구 전국위원회는 6월 22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선전쟁의 교훈 미국의 힘은 결코 만능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